평양은 김정은 동지께 수리아라 공화국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가 17일 답전을 보내왔습니다. 답전은 수리아라 공화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시정운동 46돌세에 즈음하여 축하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김정은 동지께와 조선 정부에 사의를 표한다고 하면서 그에게서 건강하고 행복하실 것과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 것을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.